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남한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중국 조선족 동포 여러분, 그리고 러시아 북한 노동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12월 13일에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스름 비친 밤이 되다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편 13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위험과 환란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이며 악인의 참소함과 공격이 헛수고가 될 것이니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바다가 땅의 경계를 넘지 못하듯이 주님이 거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깨어서 북녘당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복음의 메아리는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북녘 땅에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김지은 원장님과 이명석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함께 꾸며드리고요. 이어서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통일은 히말라야 아무도 오르지 않은 처녀봉을 등반하는 것과 같아. 근데 이 히말라야 처녀봉에 세 나라가 도전을 했어요. 독일 그리고 예멘, 베트남이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독일만 등반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그 독일을 우리를 바라보고 가자는 겁니다. 독일이 우리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독일 통일은 너무나 통일병이 많이 들고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독일이 그 히말라야 천연봉을 올라가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했어요. 뭐 그 팀에서 뭐 크레바스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눈사태가 일어나서 뭐 천막에 날아가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눈 폭풍에 일어서 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이런 피해가 많았습니다. 통일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독일이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가자 라고 하면 그 길은 그런 위험이 없나요? 오히려 우리가 독일이 간 루트를 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럼 어떤 이익이 있죠? 우리가 어디에 크레바스가 있고 어디에는 기후가 변화가 좀 많고 눈사태가 일어나고 눈폭풍이 일고 이런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일을 정확히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여 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광나사렛 선교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고 친히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부지런히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 2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으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부지런히 섬기는 활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병자들을 돌보며 노인들을 방문한 일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정말 벌집처럼 북적이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힘들게 봉사를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와서 자칭 사도라 하면서 교회를 어지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색출하여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짜들을 골라내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탕한 교리를 퍼뜨린 교직교사들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예배석 교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않았습니다. 이단이 감히 들어설 수 없는 철통 같은 진리로 무장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 전폐 위기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5절에 보면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째는 교회를 뜻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개할 죄가 무엇입니까? 4절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위기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교회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처음 사랑이 없으면 이미 교회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위해 싸워도 처음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이미 교회에서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웨버는 교회 존재의 기본적인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어떤 교회도 그 생존의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생존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처음 사랑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교회의 목적 존재의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배석 교회는 열정적인 처음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수고도 많이 하고 길이 참고 견디면서 진리를 수고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사랑은 식어지고 수고와 진리의 수호만 남아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일과 논쟁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숨이 막혀 죽지는 사랑의 가슴을 안고 결혼했는데 왜 그 사랑은 어디로 사라지고 고달픈 수고와 말다툼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견딜 수 없는 지루함과 마지못해 참아내는 억지의 인내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여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목회의 중점은 바로 교회로 하여금 사랑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난 사랑이거니라고 했습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첫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도 첫사랑으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은 언제 식었습니까? 바쁠 때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일에 바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가졌던 관심이 이제 일로 넘어갔다. 또 계속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가짜와 진짜를 골라내어 정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 빠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심판자가 되어 마음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매사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사람을 보다 보면 사랑은 좌절로 식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너의 처음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처음 떨어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기억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처음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처음에 가졌던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최고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은 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식어진 가슴에 사랑의 불꽃을 붙이는 활날 타오르는 첫사랑의 불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불씨를 붙이기 위해 사랑의 불이신 예수님께로 바짝 다가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고 첫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메아리는 계속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